별을 품은 여자, 당신과 사랑했던 사람, 아직도 내 어깨를 감싸며 내 곁에 있는 것 같아. 저여 듣고 계신가요? 뭐라고 말 좀 해줘요.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도 보고 싶어요. 사랑이 이런 거였다면 차라리 만나지나 말걸. 저요 듣고 계신가요? 뭐라고 말 좀 해줘요.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도 보고 싶어요. 저요 별을 품은 여자.